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도 더러 만나기도 해요. 그냥 말뿐인 사랑이지 실천적인 사랑에서 멀리 있다는 의미겠지요. 어떤 사람이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요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물이 그냥 충만한데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하듯이 사랑이라는 말은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그렇게 글로 표현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 새사랑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언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덮어준다라는 것에 대한 그 근원은 어디다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우리들이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큰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덮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느냐 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 무렵에 베드로는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교도들이 많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켜서 허영심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계략적으로 짜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단들이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꼭 교회의 품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진리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부 안에도 은밀히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그런 그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다툼을 일으켜서 분열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고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점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덮어주는 사랑, 이불을 덮어주듯이 덮어줄 때 정말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료도 되고 죄를 들춰내서 막 힘든 말을 할 때면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심한 상처를 받아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열등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 사람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단점만 보게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내 자신 안에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결국은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서 점점 죄와 허물을 따지고 묻고 괴롭힘을 주는, 그래서 점점 사망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을 하루를 들여다보면은 저녁 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나,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나,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하는 것,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알 때에서야 비로소 나를 알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 부인을 할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을 진실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를 성찰하면서 덮어주는 사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서 열 번째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욥을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거기서 노예로 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음란한 말을, 그 소문을 퍼뜨려서 요셉이 거기에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는 동안에도 거기서 요셉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자기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요셉이 꿈을 꾸면서 요셉은 이제 점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변화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 꿈을 꾸는데 그것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라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랬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그 풍년을 준 그 시간에 쌀을 이 창고에 잘 들여서 흉년을 만나는 그 시점에 각 나라와 이웃들에게 쌀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에 비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흉년을 맞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형들은 나중에 그 요셉이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인 줄 알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안심시키죠. 가만히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형제들과 화목하게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기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살아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에는 얼마나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하고 싶은지 언제든지 내 중심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비교 분석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덮어주는 사랑보다는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들춰내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죠, 가정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날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덮어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옥 자매님이 내일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또 저곳에 갔을 때 뭔가 또 다른 일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릴지도 모르겠지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사랑교회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보내주셨고 여기에 심겨주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의 섭리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잔느 기용이라는 책은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 책 속에는 잔느 기용의 생애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느기용의 가문은 친정의 가문은 예수님 잘 믿고 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의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결혼한 후의 가정에서는 이 남편과 시어머님과 그리고 하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 잔느기용이 예배 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 잔느기용이 자라난 환경과 정반대의 집을 경험하면서 그 글을 퍼올린 글이 바로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글 속에 보면은 정말 못된 짓을 남편도 많이 하고 시어머니도 하고 하녀까지도 감시를 해서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잔느기용은 그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허영심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순전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느기용은 그 이상한 괴팍스러운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느기용이야말로 덮어주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그 글 속에서도 이 사람의 나쁜 것들을 막 공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어머니 또 원래 남편 또 원래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표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에 잔느기용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한 사랑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도 들어간 사람이 바로 잔느기용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가게 돼 있나요? 원래는 우리들이 이 강촌을 가기로 했습니다. 강촌에 참 좋은 추억거리를 해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삼겹살 파티를 할 겁니다. 오늘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테이블을 준비하고 뭐 굽는 불고기판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아주 나름대로 야외에서 먹는 것보다 더 기분 좋게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수고를 하면서 같이 지금 식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실상 저는 이제 그 강촌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백설공주 이야기. 백설공주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면서 사실은 이 덮어주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날짜는 다가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앞머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같이 나눔을 하게 됐고요. 이 백설공주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알고 계세요? 와,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독일어로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죽었는데 왕자가 와가지고 살려줘서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독일어 거기 동화책에는 이제 백설공주는 이제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의 어지너미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품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임금이 되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불의를 행치 않는 좋은 임금으로 그렇게 왕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와 그 공주와 결혼한 왕자는 곧 임금과 왕비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남일녀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끔씩 그 일곱 난장이가 있던 숲속에 있던 그 집을 찾아가는 일이었답니다. 그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아마 과거에 왕자님이 나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공주는 그 추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모가 백설공주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사냥꾼을 통해서 버렸죠. 말하자면 아이를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청부살인을 시켰죠. 그리고 그 계모는 독사과를 먹여서 백설공주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에요. 안 좋은 기억인데 이 백설공주는 그 계모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제가 마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백설공주는 얼굴이 이쁠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낼 수 있는 그 넓이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쁜 사람일수록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준다는 이것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는 사랑을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살려내는 그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만은 하지만 나쁜 마음, 나쁜 계획, 나쁜 생각을 가진 것들을 자녀들에게 막 너네 할머니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너의 할머니가 날 이렇게 못되게 이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손자와 손녀들도 할머니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나쁜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할머니를 굉장히 경계하고 옳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백설공주와 그 왕자 그의 가족들은 친정의 아버지와 친정의 엄마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시작이 어찌 됐든지 간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로 백설공주의 동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실수하고 또 절망하고 아, 또 못했어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요즘 몇 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그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상은 우리들이 야유 예배를 나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연간에 한 번쯤은 중간에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창립을 한 그 기념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사랑 교회는 박창규 목사님과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또 외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에 그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서 과연 새사랑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언어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랑, 말하자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을 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또 이곳에서 새사랑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순간 한 나날 한 달, 1년 모든 나날들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가며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